내가 생각했던 아픔보다 조금 덜한 것 같아. 놀러 나갈까 우주 시간에 자고 예쁜 여자들 연락도 받아. 끝까지 사랑 따위가 다들 못 살게 할 리가 절대 없지, 절대 없지. 지워졌어 넌 이미. 너와 난 이렇게 또 남남이 됐어. Movie's over, 영화는 끝났어요. 눈이 열리고 그대로 막이 내리네요. Bye bye, goodbye bye, don't make it better. So 하늘들 out 쉽게 갈라섰잖아. 제 잘못 없고 대화도 지겹고 서로 가까내기에 바빠서 반복되게 뻔한데 두 번은 번거롭기 싫어. 얼굴 붉히면서까지만 날 일 없어. 더러워진 옷 털어봤자 먼지만 나. 상처가 아문자 해도 피흉터가 남아. 목가 남아서 10번 뗐다 붙이는 스티커처럼 넌 지저분한 흔적만 남기고 떨어져. 마찰이 잦을수록 더 뜨거워질 수 있는데 사소한 노력 조금에 꼭 힘든 티를 내. 왜 만하면 좋게 너와 난 이렇게 또 남남이 됐어. Movie's over, 영화는 끝났어요. 눈이 열리고 그대로 막이 내리네요. Bye bye, goodbye bye, don't make it better go. 제발 떠나가줘요. 꿈 같던 이야야야야야 여기까지가 해결의 끝이야. It's over. 다시 널 만나기가 겁이 나서 이러는 거 아니야. 다 만나 이게 과연 사랑일까. 분간이 안 가서 싫은 거야.